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종교교회 에일렌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자동차로 5분, 10분만 나가도 바다를 볼 수 있는 오클랜드에서의 생활은 정말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비해 바다를 접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가끔 타카프나 비치에 가보면 서핑이나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 커다란 보드 위에 서서 한가롭게 노를 젓는 사람들, 아니면 크고 작은 요트며 낚시를 즐기러 나가는 배들, 커다란 유람선이나 화물선까지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드나드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나도 카약이라도 타고 마음껏 노를 저어 저 섬을 하나 다녀오고 싶은 충동이 일 때도 있습니다. 이 찬송,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찬송을 시작하다 보면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악보 경치를 한번 보십시오. 음표의 높낮이를 따라 곡선을 그려보면 넘실거리는 웨이브를 느끼게 되지요. 높은 음은 물결이 높고 낮은 음은 물결이 낮고 1절에서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던 음성도 들려오는 듯하고 2절과 3절에서는 파도치는 바다와도 같이 인생 사리에서의 크고 작은 파고를 보게도 되며 4절에서는 그 파고를 오히려 기회로 여기며 즐기라는 여러 가지 광경들이 보이시는지요. 겉에 나타난 파도만을 보고 그 바다 밑에 무궁무진한 고깃대를 보지 못하는 눈. 어두운 우리를 향해 은혜의 깊은 데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이렇듯 음표에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의 상징이 들어있는데요. 첫째 마디에서부터 여덟째 마디까지, 그리고 13번째 마디부터 16번째 마디까지의 높낮이가 파고의 곡선이었듯이, 후렴의 언덕을 떠나서에서 언덕은 정말 높은 언덕처럼 음이 높고, 상파에 배 띄워는 겁먹은 얼굴로 구경만 하던 언덕에서 내려와 배를 띄우듯 음이 낮습니다. 이번에는 악기 연주로만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악보를 펼쳐놓고 보시며 음표의 높낮이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찬송의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습니까? 음의 높고 낮음을 따라 파고가 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이 찬송은 캐나다계 미국인인 심프손 목사님이 1891년에 작시한 것입니다. 심프손 목사님은 1865년 캐나다 토론토의 낙수대학을 나온 장로교 목사님으로 1874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여러 장로교회에서 심우했는데 특히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분으로 유명합니다. 캠프를 통해 성경 공부와 지도자를 육성하는 운동을 창안하여 가정과 직장, 병원, 형무소 등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설립한 국제선교협회인 CMA는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요. 심포손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도 다섯 편이나 실려 있는데요. 이 찬송 외에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530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등 아주 은혜로운 찬송들이 있습니다. 배를 물에 띄운다는 뜻의 론치아웃이란 제목을 가진 이 곡을 지으신 분도 목사님이신데요. 작곡자 카터 목사님은 미국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태생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사교수로 화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토목공학과 고등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되어 캠프 집회도 인도하였고 또한 선교운동가로도 알려지게 되었다네요. 체육을 비롯하여 많은 재능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음악은 독학으로 공부해서 당대의 찬송가 작곡가로도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 위편에 보면 작사자와 작곡자 이름 옆에 작사, 작곡, 연대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1891년으로 되어 있지요. 심프손 목사님과 카터 목사님이 공동으로 편찬한 성도의 생활 찬송가가 출판된 해가 1891년입니다. 이 책에는 카터 목사님의 찬송이 52편이나 수록되어 있으며 우리 찬송가에는 이 찬송과 그가 작사 작곡한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등 두 편이 실려 있습니다. 대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온 그야말로 바다와 고기잡이에 있어서 전문가라면 최고 전문가인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저어 나가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은혜의 망망대해로 마음껏 저어 나아가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찬양대의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